감정은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게 만드는 힌트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드셨나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빨리 없애버려야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누르라고 배워왔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감정을 나쁜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감정이 정말 우리의 적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지금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등입니다. 내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돕는 친구다. 열이 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을 통해 몸이 여기 염증이 있어, 관심을 가져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 경계가 침범당했어, 내 가치가 무시당했어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나에게 소중했던 것을 잃었어, 위로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가 필요해 라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메시지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며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안내자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감정은 각각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화가 날 때를 생각해보세요. 화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지금 무언가가 공정하지 않다, 내 가치나 신념이 침해받고 있다,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느끼는 화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당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화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당신의 자존감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화는 내 가치와 경계를 지키려는 건강한 신호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잃었을 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별의 슬픔은 그 관계가 나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패했을 때의 슬픔은 그 일이 나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슬픔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두려움과 불안은 어떨까요? 이 감정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 전 불안감은 더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적응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몸을 더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의 목소리다. 질투나 부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들은 나도 저런 것을 원한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저기에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당신도 그런 성취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질투한다면 당신도 그런 관계를 갈망한다는 신호입니다. 질투와 부러움은 내 진정한 욕구를 가리키는 화살표다. 외로움은 연결이 필요하다, 소속감을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루함은 새로운 자극이나 도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답답함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변화가 필요하다는 알림입니다. 모든 감정은 내 내면의 욕구와 필요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자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 이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 감정을 이해할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감정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하면 자신의 가치관, 욕구,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를 목격했을 때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사람이힘들어할때마음이아프다면당신은공감능력이뛰어난사람입니다새로운도전앞에서설렘을느낀다면당신은성장을추구하는사람입니다내감정패턴은나의고유한특성을보여준다감정을통해자신의한계도알수있습니다어떤상황에서스트레스를많이받는지무엇이에너지를고갈시키는지어떤환경에서불편함을느끼는지이런것들을알면자신을더잘돌볼수있습니다사람들과의관계에서자주피곤함을느낀다면당신은혼자만의시간이더필요한사람일수있습니다완벽하지않은일에대해불안감을많이느낀다면완벽주의성향이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내감정의신호를알면나를더잘돌볼수있다감정을통해자신의성장포인트도찾을수있습니다자주느끼는부정적감정들이있다면그것이어떤영역에서성장이필요한지알려주는신호일수있습니다항상다른사람의시선이신경쓰인다면자기확신을키우는것이성장과제일수있습니다작은일에도쉽게화가난다면감정조절능력을기르는것이필요할수있습니다내감정은성장해야할방향을가리키는나침반이다긍정적인감정들도소중한정보를줍니다어떤활동을할때기쁨을느끼는지어떤사람들과함께있을때편안함을느끼는지무엇을할때성취감을느끼는지음악을들을때깊은감동을받는다면예술적감수성이당신의강점일수있습니다누군가를도울때보람을느낀다면봉사나돌봄이당신의소명일수있습니다문제를해결할때짜릿함을느낀다면분석적사고가당신의재능일수있습니다긍정적감정은내재능과소명을발견하게해준다감정의강도도의미가있습니다같은상황에서도더강하게반응하는것들이있다면그것은당신에게특별히중요한영역임을의미합니다공정성에대해강한분노를느낀다면정의가당신의핵심가치일것입니다자유를제약받을때극도의답답함을느낀다면자율성이당신에게매우중요한것입니다감정의강도는그것이내게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감정일기를써보세요매일어떤감정을느꼈는지어떤상황에서그런감정이생겼는지기록해보세요패턴을발견하게될것입니다그패턴이바로당신을이해하는열쇠입니다내감정은문제의핵심을정확히가리키고있다인간관계에서문제가생겼을때감정을자세히살펴보면해결책이보입니다상대방에게서운함을느낀다면소통이부족하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답답함을느낀다면경계설정이필요하다는메시지일수있습니다친구와의갈등에서화가난다면어떤기대가충족되지않았는지생각해보세요그기대를명확히소통하는것이해결책일수있습니다가족관계에서스트레스를받는다면어떤역할부담이과도한지점검해보세요관계의감정은소통해야할지점을알려준다직장에서의감정들도마찬가지입니다업무에대한불안감이크다면어떤부분에서더많은지원이나교육이필요한지알수있습니다동료들과의관계에서긴장감을느낀다면협업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신호입니다일에대한지루함이나무기력감은더도전적인과제가필요하다성장기회를찾아야한다는메시지일수있습니다반대로업무스트레스가과도하다면업무량조절이나우선순위정리가필요하다는신호입니다직장에서의감정은경력발전의방향을제시한다건강문제에서도감정이힌트를줍니다몸에대한불안감이계속된다면실제로건강검진을받아보거나생활습관을점검해야한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피로감과우울감이지속된다면휴식이나전문적도움이필요하다는메시지입니다몸과마음의감정은건강관리의가이드라인이다경제적문제에서도감정이방향을알려줍니다돈에대한불안감이크다면가계부작성이나재정계획수립이필요하다는신호입니다소비에대한죄책감이든다면소비패턴을점검하고가치관에맞는소비를해야한다는메시지입니다미래에대한감정들도중요한힌트를줍니다특정진로에대해설렘을느낀다면그방향으로더구체적인계획을세워볼필요가있습니다현재상황에대한답답함이크다면변화를위한행동을시작해야한다는신호입니다미래에대한감정은인생의방향성을제시한다감정을해결책으로연결하는방법감정을구체적으로명명하기나는지금무엇을느끼고있는가감정의원인찾기어떤상황이나생각이이감정을만들었는가감정의메시지해석하기이감정이나에게말하려는것은무엇인가 행동계획세우기이메시지에따라무엇을할수있는가감정을무시하지말고경청하면최선의해결책이보인다감정은문제를만드는것이아니라문제가어디에있는지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를가장정확하게알려주는내비게이션입니다나는감정과싸우지않고함께협력한다감정을적으로보지말고동반자로여겨보세요감정이올라올때왜이런감정이드는거야라고짜증내지말고무엇을알려주려고하는걸까라고호기심을가져보세요화가날때도마찬가지입니다화를억누르려고하지말고잠시멈춰서그화가무엇을말하려는지들어보세요지금내경계가침범당했구나내가중요하게생각하는가치가무시당했구나라고인정해보세요감정을인정하는것이감정과협력하는첫번째단계다감정에이름을붙여주세요나는지금실망하고있다나는지금불안해하고있다나는지금기대하고있다감정에정확한이름을붙이는것만으로도그감정이전하려는메시지가더선명해집니다감정의목소리를글로써보세요화야너는지금나에게무엇을말하려고하니불안하너는무엇을걱정하고있니라고대화하듯써보세요놀랍도록명확한답이떠오를것입니다감정과대화하면그속에숨은지혜가드러난다감정의신체감각도주의깊게관찰해보세요화가날때어디가긴장되는지슬플때어디가무거워지는지기쁠때어디가따뜻해지는지몸의신호도감정의일부입니다가슴이답답하다면억압된감정이있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목이막힌느낌이든다면표현하지못한말들이있다는뜻일수있습니다어깨가무겁다면부담이나책임감이과도하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몸의감각을통해감정의메시지를더정확히읽을수있다감정의타이밍도중요합니다아침에불안감이강하다면하루계획에대한걱정일수있고저녁에외로움이든다면하루를정리하며느끼는고독감일수있습니다특정시간에특정감정이반복된다면그패턴을주목해보세요감정의타이밍은생활패턴의조정이필요한부분을알려준다감정조절도협력의한방법입니다감정을없애려하지말고적절한강도로조절해보세요화가날때는심호흡으로강도를낮춘후그화의메시지를들어보세요불안할때는몸을움직여서에너지를순환시킨후불안의원인을분석해보세요감정조절은감정을죽이는것이아니라잘활용하는것이다감정을표현하는건전한방법들을찾아보세요일기쓰기그림그리기음악듣기운동하기신뢰하는사람과대화하기감정을건강하게표현할수록그메시지를더명확히받을수있습니다건전한감정표현은감정의지혜를활용하는통로다감정에감사해보세요고마워분노야내가치를지키려고해줘서고마워슬픔아내가무엇을소중히여기는지알려줘서고마워불안아나를준비시키려고해줘서감정에대한감사는감정과의관계를완전히바꿔놓습니다적이아닌친구로방해물이아닌조력자로여기게됩니다나는매일감정의안내를받으며더나은선택을한다아침에일어나서자신의컨디션을감정으로체크해보세요오늘기분이어떤지몸은어떤신호를보내는지이것을바탕으로하루계획을조정할수있습니다피곤함을느낀다면스케줄을조금여유롭게조정하고의욕이넘친다면도전적인일을앞당겨해볼수있습니다불안감이있다면더꼼꼼히준비하고설렘이있다면그에너지를활용해새로운시도를해볼수있습니다감정은매일의최적전략을알려주는컨설턴트다중요한결정을내릴때도감정을참고하세요논리적분석도중요하지만그선택에대한직감적느낌도귀중한정보입니다어떤선택을생각할때편안함을느끼는지어떤선택에서불편함을느끼는지감정은내가치관에맞는선택을가이드해준다인간관계에서도감정을적극활용하세요누군가와함께있을때편안함을느낀다면그관계를더발전시킬수있고지속적으로스트레스를느낀다면관계의경계를조정해야할수도있습니다감정은건강한인간관계를만드는나침반이다업무에서도감정의신호를놓치지마세요어떤일을할때몰입감과성취감을느끼는지어떤일을할때스트레스와피로감을느끼는지이런정보들이경력개발의방향을제시해줍니다취미나여가활동을선택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지 감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길잡이다. 오늘부터 감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내 소중한 감정아,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러 왔니? 감정을 밀어내거나 무시하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경청해보세요.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안내를 받아들여보세요. 내 감정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가장 훌륭한 조언자다. 힘든 감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담겨 있다. 감정과 친구가 되세요. 감정을 존중하고 감정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는 감정과 함께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간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지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은 길을 알려준다.